8 UBS. You make me feel like it's a Sunday morning. Whatever we do comes easy like we want it. And we can't turn forever off, cause we ain't got the pressure on us. You make me feel like, you make me feel like it's a Sunday morning. Turn on the echo light. But trust me when I say this one was easy. You think I need better. So baby, I need you to know.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경의 빛을 밝히는 아나운서 허브스 에코라이터 성재훈입니다. 이 학기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목요일의 한대 방송국 보도 라디오의 제목은 바로 Turn on the Echo Light입니다. 라디오 제목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환경의 빛을 밝히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는데요. 여러분들은 ESG 경영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라는 의미로 기업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요소도 중시하는 경영 방법입니다. 코로나 이후 고조된 지구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반영해 환경보호에 힘쓰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투명한 경영으로 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기업의 미션이 된 지금 ESG 경영이 중요해졌습니다. Turn on the Echo Light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에 발맞춰 환경을 위한 행동에 동참하며 환경의 불을 함께 밝혀봅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Turn on the Echo Light. 여러분들은 헬스 앤 뷰티 드럭스토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은 어딘가요? 다양한 상품 속 환경을 보호하는 클린 뷰티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는 곳. 오늘 함께 환경보호의 불을 켤 기업은 바로 CJ 올리브영입니다. 여러분들은 클린 뷰티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클린 뷰티란 피부에 안전하고 순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해 최근에는 생산 및 사용 과정에서 지구 환경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 화장품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최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짐을 인식하고 가치적인 소비를 하기 원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화장품 구매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을 위한 제품 구매의 수요가 늘어나며 뷰티 시장에서는 클린 뷰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나라 대표 헬스 앤 뷰티 드럭스토어 올리브영에서도 자체적으로 클린 뷰티 기준을 만들어 국내 클린 뷰티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올리브영은 클린 뷰티, 애니멀 프렌들리, 에코 프렌들리라는 자체 클린 뷰티 인증 기준을 마련해 동물과 환경보호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클린 뷰티가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 클린 뷰티 상품을 구매하면 클린 뷰티 키트를 증정하는 등의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이 선정한 클린 뷰티 브랜드에는 라운드 어라운드, 비플레인, 아비브, 아로마티카, 로벡틴 등이 있으며 인터넷에 올리브영이 선정한 클린 뷰티 브랜드를 검색하면 더 다양한 클린 뷰티 상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화장품은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클린 뷰티 브랜드를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제로웨이스트. 안녕하세요. 턴온더 에코라이트 마스터 김수연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환경 꿀팁은 바로 헷갈리는 분리수거 방법입니다. 아직까지 헷갈리는 플라스틱 분리수거. 플라스틱 빨대는 재활용 쓰레기일까요? 일반 쓰레기일까요? 정답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카페, 편의점 등에서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 대부분의 학우분들이 플라스틱 빨대를 재활용 쓰레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플라스틱 빨대는 너무 작고 가벼워서 분리수거 선별 과정에서 버려진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수저도 마찬가지로 재활용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야 합니다. 분리수거가 안 되는 만큼 플라스틱 빨대와 수저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스테인리스 빨대, 개인 수저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올리브 영은 클린 뷰티 이외에도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캠페인 고고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월 환경부가 시작한 고고 챌린지는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고자 일상에서 행동을 약속하는 릴레이 캠페인인데요. 올리브 영은 메이크업 브랜드 클리오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습니다. 더 나아가 고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댓글 이벤트도 진행을 했는데요. 댓글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실천 약속을 남기는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5만 원 상당의 친환경 브랜드 화장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대외적 노력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린트 카트리지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한 디지털 문서 보고를 적극 활용, 사내 종이컵 사용을 지향하고 친환경 세제 비치, 스마트 영수증과 친환경 쇼핑백 도입 등의 필환경 경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은 지난해 10월 2020 UN 지속가능 개발 목표 경영지수 최우수 그룹에 이름을 올리는 등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지속가능 경영 노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달리 보이는 환경 보호를 위한 기업의 발걸음. 이번 주 환경 보호를 위한 불은 CJ 올리브 영과 함께 켰습니다. 하고 여러분들도 환경 보호를 위한 불켜기에 동참해 보는 건 어떨까요? Turn on the Eco Light. 다음 주에도 현명하고 똑똑한 소비를 위한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수연, 기술의 천지인, 저는 헙스 에코라이터 성재훈이었습니다. HUBS